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버렸나요? 한동안은 세상길에 눈물만 흐릅니다. 구름은 흘러가도 생일 없는 어린 넋은 어디 내가 고향이요. 어머님 아버지 왜 말이 없습니까? 마지막이 목숨이라 그러나 살겠어요.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비춰줘.